떨어져 버렸어. 빛깔이도 변하고 있어. 새롭게 익숙할 뭔가 다른 느낌. 젖은 나의 모든 걸 깨워버리는 네. 나는 알아야 해 모든 이유를. 너에게 향하는 세상 모두를 거부할 수 없이 끌리게 한 매력은 별보다 다 별 같은 별엔 달콤한 심장 가득할 거야. 너라는 반짝이는 별에 나 머물러 있을게 언제나. 난 발끈했어 날 당기는 걸 네 매력인 걸 네가 빛나는 별을 맞든 나의 모습 아침처럼 기분이 좋아 feeling good like that. Like that 잊지 못할 이 느낌 날 상쾌하게 해. 다시 날 너로 채워줘 pop it up refresh. 이건 마치 인력 같은 걸 누구나 너에게 당겨줘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달콤한 그런 매력인 걸. 몇 번을 봐도 새로운 너 나에게 언제나 똑같은 일상 속에 내가 도망쳐 나갈 유일한 문인 걸. 바다마저 널 향해 파도쳐 나 잠들 수 없어. 네가 생각나는 꿈마저 온통 너 너로 가득할 만큼 별 같은 별에 달콤한 심장 가득할 거야. 너라는 반짝이는 별에 난 머물러 있을게 언제나. 난 발끈했어 날 닦이는 걸 네 매력인 걸 네가 원인인 걸. 별보다 더 별 같은 너의 반짝이는 눈빛 별은 많고 많지만 넌 지구에만 있는 별이야. 운석처럼 너에게 떨어진 내 심장을 간직해줘. 별보다 더 빛대 별의 full and 빛대 빈티보다는 빛대 해가 나자 너는 애매 너와 나의 first 이런 느낌 back 별의 별 style 다 별로 너 빼고 bye 별은 저 별로 별 같은 별엔 달콤한 심장 가득할 거야. 너를